이 시간에는 용아음악 뮤직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사랑 넘치요 우리는 행복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의 가슴엔 노래도 많아라. 많은 청춘의 가슴에 창조의 노래도 많아라. 보람찬 혁신의 나날이 그 노래 우리 부르네. 주었네 빛나는 기념빛 마당에 그 노래 새겨 있어라. 아 정신 아름다운 계속하여 노래 샛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여. 이상으로 용어머 미웃곡을 보내드렸습니다.